삼척에서 만났던 사람 삼척에서 헤어진 사람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나 여기 찾아왔네 배나들이 그 바닷가 장미꽃 하나를 나에게 안기며 사랑한다 고백했던 너는 정녕 어딜 갔나 다정한 목소리 뜨거운 몸짓이 가슴 안에 남아있어 다시 내게로 돌아와다오 기다릴게 산척에서 삼척에서 만났던 사람 삼척에서 헤어진 사람 못 잊어서 생각이 나서 또다시 찾아왔네 둘이 걷던 그 해변길 정겨운 모습은 다 그대로인데 영원하자 약속했던 너는 정녕 어딜 갔나 따스한 손길이 해맑은 미소가 가슴 안에 남아있어 다시 내게로 돌아와다오 기다릴게 산척에서 기다릴게 산척에서